불안해. 어느 곳으로 가면 있단 말이오. 꽃이나 일러주오.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숙제 줄여줬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. 아따 이놈아, 내가 니 꽃까지 일러주랴. 잔소리 말고 쓱 꺼져라. 해지는 켜